Life is short, 갈 길이 멀어. 일단 내 기억에 쌓인 먼지부터 털어. 멈춰있는 시간 다시 태엽을 감아 살아야 하는 이유로 낙서처럼 그저 언제부터나 내가 망가지게 된 건 욕심에 눈이 멀고 시선에 목을 걸어 열등감에 허덕이며 신기로 쫓아간 뒤부터 우울이란 놈이 나를 갉아먹게 했어. 우습게 본 거지. 마음만 앞선다고 될 일이 아니었으니 꼬여있는 정신 무엇 위에 그 많은 밤을 세워야 했는지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지.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을 뿐 가면 속에 가려놨던 수만 가지 슬픔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마주해야 가짜 같은 내 껍질들 벗겨내야 돼. Flow away, away, away. Flow away, away, away. Flow away, away, away. Flow away, away, away. 누구든 적 누구든 편 어차피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는데 자꾸만 선을 그어놓고 조금씩 쌓아올린 병 그 안에 나를 고립시켜 머리엔 병 마음엔 멍 억지로 맞게 몰입시켜 전부 무의미한 바락시 청춘이었다고 넘겨지기에는 잃은 게 너무 많아 우린 배울 필요 있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치열함 속에 잊고 있던 여유 같은 거 말야 다들 조심해야 해 악마가 손을 내밀 땐 인생이 담보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 그늘 속에 감정이 점점 잠식되기 전에 웃어야 할 땐 분명히 웃어놔야 해 Dang. 내 지난 나를 돌이켜보면 불안전해야만 완전해지는 그림 한 폭 전부 후회라고 부르기엔 영원했으면 하는 순간도 많았거든 That's why I'm moving on Flow away, away, away Flow away치고 투쟁 차라리 학교가 나왔어 현실은 하루하루가 숙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세상 저마다 다른 각자 사연들의 깊이와 무게 내려놓은 만큼 가벼워진다는 걸 전부 엎지르고 나서야 깨달았어 다시 맞춰봐야지 어긋난 톱니바퀴들 저기 별이 된 이들에겐 축복이 닿기를